푸르른 자유의 추억 되살아나는 끌려가던 법들의 피 묻은 얼굴 떨리는 손 떨리는 가슴 치 떨리는 노여움에 서툰 백목 글씨로 쓴다 다른 민주주의